날도 난 늘 그 하늘 속에 숨어 있었지. 이곳에서 내가 나로 살기엔 너무 빨리 알아버렸던 걸까. 이런 나의 마음을 바쁘게 뛰게 한 사람, 처음으로 울게 한 사람. 잘 가라는 말, 늦었다. 사랑한단 말